끝없이 우리를 위해 펼쳐질 세상 Cause now we break all the walls We break all the 두 눈을 꼭 감고서 그려진 마음속 선명한 지도비 Yeah 난 알아 Where to go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둘래 더 힘껏 마주할래 나 from my space Go all the way